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시작합니다. 이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힘이 네. 이렇게 없지? 아, 힘이 없습니다. 나 오늘 아침에 죽을 뻔했어요. 왜요? 그냥 택시 탔는데요. 네. 택시 탔는데, 택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요. 네네. 제가 안 좋아하는 차종이 있다고 오고, 특정 차종이 또 온 데다가, 택시에서 냄새 나는 거야. K5? 특정 차종을 얘기 안 하죠. 약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어 갖고 토할 뻔했어요. 네. 내리자마자 그래갖고 약 먹고 뭐 겨우 지금 혼미백산해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로 뭐 이렇게 좋은 건 없나요? 저도 그거 전 뚜벅이니까 모르죠. 아니 그래도 네. 그 발뮤다를 네. 구매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차량용 공기청정기 좋은 게 뭐 있나 해갖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면 한번 네. 채팅창에 적어주십시오. 아, 근데 차량용. 자기 차에 네. 필터 이런 건 달려서 됐는데 되긴 됐는데 네. 그거 말고 더 하나 더 꽂아서 네. 더 상쾌하게 입고 싶어서. 그러려면 탈 네. 때마다 저걸 뿌려요. 뭐요? 그 뭐야? 페브리즈. 페브리즈. 아, 그거는 뭐 페브리즈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싫어요. 그런 건 싫습니다. 운중지열님이 네. 노비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노비타? 그거 비디 아닙니까? 네. 몰라? 노비타? 노비타, 그,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모르죠. 운중지월님이 말씀하시는데. 노비타 영업사원 아니시죠? 네. 네, 네. 네. 아, 운중지월님? 네, 운중지월님. 아, 저분은, 네, 아이디를 되게 오래되신 분인 것 같아요. 보통 분 아니죠, 이런 네. 분은. 그라인더님,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대림사람 역시. 네. 예, 네, 근데 대림사람, 계속 이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아침부터요. 여기저기 네. 또 대림사람 얘기하는데, 이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새벽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 펀더멘트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있는 사실만 말씀드렸고요. 75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나올 때도 늦게 들어왔고, 친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잖아요.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친했다고 다시 지금도 친하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요. 그래서 기대감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하셔야 돼요? 저한테 고마울 필요도 없고, 판단은 시청자분들 하시면 되겠다. 예. 네, 무슨 얘기죠? 방송에서 언급된 모든 종목은 시청자의 판단에 의해서. 너 그러고. 그거 멘트 안 나가요? 거기는? 우리 나가죠. 얼마 전부터 강화됐잖아요. 네. 모든 프로그램 다 나가는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생각해도 나가겠죠. 근데 네. 저는 분명히, 펀더멘탈 이게 좋아지는데, 그건 전 모릅니다. 모르고요.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서, 저를 칭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그거 떨어진다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욕은 뭐 어쩌지만, 최소한 칭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 네. 제가 이제 며칠,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네. 또 이제 오랜만에 온 네. 친구를 이제 만나서, 네. 음주 가무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미국 반도체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요. 네.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샤오미는 왜 이렇게 싸게 파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 처음에 못 들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예요? 샤오미. 아, 샤오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샤오미가 네. 이제 그 가격이 싼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은 하드웨어 설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기네가 만들고 싶은 핸드폰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온대요. 갖고 와서 똑같이 만들어줘 하고 얘기한대요. 깔끔하네. 예. 네, 그러니까 삼성 이거 그러니까 삼성 칩 이거 니네가 만들었지? 우리도 줘.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샤오미가 그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걔네들 소프트웨어 튜닝만 한다. 네. 그리고 또 단점은 대신에 아마 샤오미가 글로벌리하게 다른 쪽 중국 인도 말고는 하기 어려울 거다. 크게 네. 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소송의 네, 네. 그 특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쪽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3년 전만 하더라도 레이준 회장 형님도 많이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왜냐하면 네. 스스로에 따라서 이제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LG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갑질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가? LG전자 갑질했대요. 예, 네. LG전자가 야 이거 빨리 경치 노릇이네, 경치. 물량 갖고 와라.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요즘에는 네. 납품하는 데에서 LG전자 아예 쳐주지도 않는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삼성, 애플 두 개는 네. 당연히 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어디냐면 샤오미하고 화웨이를 친답니다. 네. 샤오미하고 화웨이는 일단은 물량 수량으로 수량띠기를 해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단가를 좀 낮게 불러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준답니다. 아, 안 해주면 혼다니까. 안 혼다는 게 아니라 일단 수량으로 가격을. 투퍼! 물량띠기라도. 네, 물량띠기로 맞춰주기 때문에, 네. 금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네. 일단은 거기는 해준다. 근데 네. 다섯 번째로 예전 같았으면은 한 다섯 번째 LG전자가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LG전자 물량은 네. 해달라 그래도 해주기도 별로 그렇게 껄끄럽다. 물량을 많이 안 가져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야. 이승훈 대표는 네. 작년에 지스미 왔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긴 했는데 봤는데, 1년 만에 또 확 바뀌었네. 그 친구 얘기가 이제 부품업체들 아, 그 친구가 펜택 있는 친구? 아니, 그 친구 말고 미국에서 네. 반도체 회사에 근무한다니까요. 네.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LG전자에 대한 위상이 좀 많이 격화돼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LG페이 안 들어왔죠,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 안 들어갑니다. 네. 네, 케이스가 메탈이라는 쪽도 있고 아니라는 쪽도 있습니다. 네. 근데 케이스 메탈 하나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디자인이 이제 플랫, 그, 커브드로 나올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포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걸로는 좀 시장을 그렇게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일단은 반응은, 갤럭시 S6 괜찮다매? 라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다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5천만 대 이상에 대한 쪽을 무조건 팔기로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마켓, 그 말씀 주신 대로 마케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북미 지역에서 마케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못 팔면 그만둬야 돼. 직원들이. 이번에 이거 이상 못 팔면 그만둬야 돼. 그런 각오로 지금 엄청난 마케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끔 이제 뉴스 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 1, 2 이런 거 맨날 뽑잖아요. 네네. 이번에 처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했는데요. 처음으로 삼성이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10위 안에 들어간 정도로 삼성의 브랜드력은 분명히 있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예언 하나 들어갑니다. 예언. 네. 예언. 올 가을이면요. 9월, 10월 정도 되면 우리 존경하는 이성훈 대표가 핸드폰을 바꿀 시기가 왔어요. 네. 바꾸는데 저는 갤럭시 S6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엣지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 엄청 싸게 해줘갖고 친구나 이렇게 법인 물량 세례하고 그러면 덜커덩 살 수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안 사겠죠. 아니면 제 생각에는 LG G4나 G3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건 안 사. 아니야? 그러면 역시 펜택? 펜택도 안 사. 그럼 뭘 사? 상황 보고. 그때 가서 보고 어머님께서 사신 거 만족하셔? 어머니께서는 별로 그냥 쏘쏘. 쏘쏘. 예. 네. 어머니께서 딱 보시고 그냥 쏘쏘. 샤오미 왜냐하면 샤오미 폰 자체가 글쎄요. 그 저도 이렇게 딱 UI를 보면서 네. 그냥 쏘쏘. 예. 네.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아 여하튼 네. 그래서 전화했더니 갑자기 삼성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똑같습니다. 그 삼성의 이슈는 시청자분들 오늘 주시장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종목을 샤오미에 들어와서 지금 그런데 네. 순서가 좀 엉망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뭐 이슈 한번 얘기하겠지만 삼성의 갤럭시 S6 및 6엣지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엄청 쏘단이잖아요. 네. 제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냐면 제가 면세점도 자주 가고 하이마트도 자주 가고 이렇게 많이들 가잖아요. 왜냐면 저는 뚜벅이잖아요. 이성훈 대표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봐요. 근데 요즘 보면요. 어디나 매장 있죠, 매장. KT가 되는 SKT 매장 이런 데 가면요.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갤럭시 S6 및 6엣지. 대량 입고 완료. 그게 다 써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뿜어냈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네. 물량을 처음부터 그냥 예전에 보면 오래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엄청 준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초기에 많이 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것이 우리나라나 그리고 올해랑 내년이 언론의 펌프질은 마지막이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는 그 지난번에 이게 법이 어떻게 더 바뀌게 개정될지 모르지만요. 지금 현재 법으로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그 완전히 네. 시행까지 되면 지금 현재 되면 기자들한테요 월 연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요.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스위스 한번 간다. LA 한번 라스베이거스 한번 가면 보통 비행기 값에 가서 숙박까지 다 하면 300만원이고요. 국내에서 불러도 하겠지 따로. 비행기까지 하면 또 하죠. 근데 보면 이거죠. 다 하죠. 다 하는데 저기 틀리죠. 거기서 하고 한겨레에서 아름답다 갤럭시 S6. 그 제가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진짜 찾아왔어. 저 2학년 저 친구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보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겨레가 특집이 나갔어요 그날이요. 한겨레 하면 안 돼요? 한겨레도 광고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한겨레 나중에 인정해서 제가 네. 정말 스폰서 받아서 갔다 왔습니까? 솔직히 네. 얘기까지 했어 기자가. 네. 이제 시청자분 알아서 판단하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보다 아무텍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저는 똑같아요. 오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좋아질 거는 제일 길이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시던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최대 이슈는 S6 발표 날부터 그랬지만 제일 길이라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뭐 틀리면 제가 욕먹으면 싸죠.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 팔린지 안 팔린지는 나의 관심 빠이기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살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또 그거 우리 시청자분들 사고 말고 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물량 공세가 올해 내 아주 피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우리 또 SU 수청님이 중국 분인가? 필립스 고프어 컴팩트, 삼성 바이러스 닥터, 네. 모비스 바이러스 클린, 네. 에어비타 Q 차량 청정기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창구에서 이성대표 사시고 싶으면 네. 창구에서 아니 아니 그래도 있긴 있어요 하나가 그게,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그건 네. 그렇고요. 이슈 해갖고 본론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을 못 봤어요 우리가요. 네. 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외국인이 3일 만에 좀 사고 있다는 거 추급으로 모아서 좀 사고 있다는 거 보고 있고 코스닥 어떤가요? 코스닥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요. 기관은 어떤가요?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이란 그 핵 협상 때문에 네. 건설주 올라왔고 조선주가 또 의외로 네. 조선주가 좀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주야? 뭐 순환매로 봐야 될지 아니면 네. 핵 협상 타결에 수혜로 봐야 될지. 아, 잘 모르겠는데. 예. 아,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유가가,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는 타결은 됐는데, 네. 이 당장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건 아니죠. 네네.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네. 유가도 어저께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유가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네. 사실 뭐 WTI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죠.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단은 핵, 그, 개발 중단에 대한 쪽, 네.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당장 유가가 이제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유가, 지금 오히려, 지금 시간, 그, 끝나고 나서,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유가에 대한 쪽이, 네. 그렇게 크게 뭐 나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다. 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다만, 이란 앞바다에 지금 폐유조선까지 이제 가져다가, 네. 가지고 있는 저장고, 저장된 네. 물량이 3천만 배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폐유조선에다 가득가득 실어갖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 둘 데도 없대요. 이란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갖다 다 갖다 팔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물량을 쏟아지게 되면 유가가 한 번 더, 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제 그 어제, 소시에테 제네랄, 네. 삭젠에서 5달러가 때려갈 거다. 라는 네. 이제 5달러 정도의 네. 하향 조정 요인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네. 5달러면은 지금 뭐 전조점 이탈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서 5달러 내려가봐야 뭐 44불이니까, 네. 전조점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네. 쪽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당장 공급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진행 상황 보면서 나중에 추후에 경제 제재를 풀겠다.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당장 뭐가 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핵협상 타결 관련된 영향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화면 우리 종료하는 피디님 재화면 네. 한번 잡으세요. 재화면 잡으세요.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그러잖아요. 이제 하면서 6월까지 이제 세부적인 걸 해서 이제 발표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방향성 이제 합의를 했어요. 자, 악재하고 뭐 잘해보자 이런 얘기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열심히 연설했잖아요. 뭐 역사적인 뭐 협상이 났다 얘기는 했는데 재화면 잘 보세요. 그러면 뭐가 해소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느냐. 그럼 여태까지 뭐가 문제가 됐었냐 하면 보통 다섯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금융거래를 제한했어요. 그동안요. 그리고 에너지 조선 항만 이런 쪽 있죠. 조선 쪽이 왜 그런지 모르지. 하여튼 에너지 조선 항만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신규 투자 이런 거 거래를 못 하겠어요. 철강 등 원자재. 철강이랑 이제 비완성, 뭐라고 해서 뭐, 철강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네네. 철강 제품, 원자재 및 그런 거, 중간 제품 수입을 상당히 제한을 했어요. 반제품 금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조립 있죠? 왜냐면, 이란이 자동차 산업이 중동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동차 말던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동차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은 막았어요. 예. 네. 그러면 반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약회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자유롭게 거래를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거래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중동에서 이란은 어떠냐? 이란은 어떤 나라냐 보면 이란은 엄청 잘 살던 나라입니다. 중동의 맹주였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 쪽만 하더라도요, 우리 영화, 갑자기 딴 얘기하면 국제 영화제에서 주연상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최우수. 이란 영화들이. 이란 영화들이 보면 수준이 높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반체제 영화도 있지만, 하여튼, 영화 수준이 높아요.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던 나라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란의 위치는 작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석유 수입하는 거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랑 철강 이렇게 가는 거 외에는 규모는 작은데요. 규모는 작은데. 작다고 하면 안 되지. 테란로가 있는데.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요. 네. 맞죠. 테란로가 있고 테란은 서울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친근하게 진짜로. 그래서 이런 데 있는데 그러면 어떠냐. 이란의 입장에서 보자.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외교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 들으세요. 이란에서 입장하면 수출도 3위 수입도 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무역 상대 무역 교역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작지만 그죠? 이란 입장은 큰 나라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이제 분명 사실을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수치도 5년 전 대비 반토막 났다. 그런데 워낙 이란이 경제지를 받으니까 그 주체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단은 보셔야 되겠고요. 이란은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있어요. 이란이란 나라는요, 웬만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 빼놓고 없는 나라예요. 네. 대장금이 뭐 거의 시청률 90%를 기록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란이란 나라는 다른 중동 국가들은 석유만 하잖아요. 네. 이란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중산층이 두터워요. 중동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구는 8천만 명.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먹거리가 되는 나라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디가 혜택 보느냐 보면 너무나 정확한 뻔한 거 있어요. 자동차 쪽, 부품 쪽.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쪽이 찬스가 있죠. 왜냐면 자동차를 이렇게 이런 게 보시면 되죠. 쿠바 있죠, 쿠바. 쿠바에서 지금 제일 큰 산업은 쿠바의 오래된 60년대 차가 값이 뻥튀기 올라가고 있다 했잖아요. 클래식카드. 네. 왜냐면 쿠바도 경제제재 때문에 수입 새 차들이 못 간 거야. 미국에 이런 것들 경제제재 해갖고요. 이란 들어서 새 차 수입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제 얘기 아니라 미국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돈이 들어갖고 SOC하고 석유 정제 시설을 리파이닝 하는 거 있죠. 그 네. 개선하고 이런 거죠. 개보수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림 산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까지 얘기했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근거가 있냐. 대림 산업 그럼 과거에 친했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짱이잖아요. 내가 이성 대표랑 친하지만 어느 갑자기 이성 대표가 저를 디스하면서 이 저 XX 형님 같은 경우 이러면 우리 X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분명히 친했단 말이죠. 대림 산업이. 근데 지금도 앞으로 더 친할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추정되는 판단하셔야 돼서 이란이라는 건 중요한 나라는 건 중요한 건 맞다. 네, 그렇지만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일단 보시면 대충 이란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린 유가는 뭐 이란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성 대표도 여러 번 하겠다시피 앞으로 그래서 유가가 올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유가 정말 더블 바텀에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온오프 스위치만큼 쉽게 CL가스 언제나 더 만들 수 있다. 그게 핵심 아니냐 이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가 급등하기는 네. 쉽지 않을 거고 근데 뭐 누구는 뭐 이렇게 계속 급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니까 직접 셰일가스 쪽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로는 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그 숫자로만 보시는 분들은 네. 조만간에 유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갔다 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셰일가스에 직접 거기에 이제 그 원유 캐는데 네. 네.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나. 그 사람도 온오프라 그랬어? 그 사람도 아주 빠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오프까지란 얘기 안 했는데. 매우 빠르게. 제 기존에 어디서 봤겠어요? CNN에서 봤다 했죠? 그러니까 상식, 그러니까 제 친구 얘기하는 게 10년인데, 네. 이거 한 달이면 끝난다. 자기는 그러니까 네. 내가 본 CNN에 들은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었을 줄 알고, 네. 못 믿다가 친구가 한국말로 해주니까 다 믿은 거지. 친구가 글로벌 이야기 여기저기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못 나가. 제게도 좀 믿어주세요. 네. 아,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중국의 신경제 기업 주가에 대해서 경고한 얘기 있는데, 요것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너무 중국 좋다는 얘기하니까 반대로 얘기 좀 한번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 좋다고 어제 이제 화장품주도 이제 급락이 있었고 네. 화장품주가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네. 뭐가 걱정스럽냐면 네. 너도나도 다 한대 화장품 만손이도 한다 그러고 뭐 락앤락도 한다 그러고 조금 화장품만 된다 그러니까 그냥 너도나도 여기저기서 화장품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중국 신경제 관련돼서 이제 주가에 대한 하락에 네.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네. 신경제 하락 얘기 어디 있나요? 제가 지금 이슈 돌지 두 번째 있죠. 여기 있네요. 네. 두 번째 있군요. 네. 어? 네 뭐지? 아 이거.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그 지금 보게 되면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금 왜 이러니?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레딧 스위스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신경제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쪽을 네.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헬스케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의 신경제 관련주들 있죠. 네.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7.8배에서 6.3배로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못 찍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실적 시즌, 어닝 시즌 앞두고 나서 이쪽이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네. 대한 그 추정치가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면서 네.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쪽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인터넷 업종의 경우 실적 추정치가 꺾이지 않는 건 텐센트뿐이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16%, 뭐 치후 같은 경우는 8%, 소우가 5%, 네. 유쿠토도우 같은 경우 70%, 네. 시나닷컴 같은 경우도 30% 정도 하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텐센트를 제외한 네. 나머지 텐센트는 역시 한국하고 제일 많이 하거든. 네. 한국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를 가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네. 쉽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중국 주식 어떻게 보세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실적이 안 나온다라면은 네. 뭐 이쪽 관련주들에 대한 쪽도 조정이겠고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제 관련주 같은 경우도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성장형 섹터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이쪽인데 네. 만약에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그쪽으로 시작이 되면서 정말로 이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들어간다라면 네. 시장 사이클이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 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 사이클이 이런 인터넷이나 어떤 신경제 쪽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땅 파고 뭐 만들고 하는 쪽들, 네. 뭐 땅 파고 교량 짓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 버리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올해까지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좋을 수는 있는데 네. 내년 이후 정말 중국에서 프로젝트 발주가 시작이 된다라면 네.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갑자기 이거 질문 어떤 분이 하셨는데 네. 힐링 스타님이 이번 주 딱 한 장 뭐 안 하냐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성 대표가 바빠갖고 네. 바쁘고 이제 또 딴 친구들이 갖고 오늘 못 했고요. 다음 주에 특집으로 계속해서 연이어가겠습니다. 수출 동향 어저께 발표됐는데 무역 수지 흑자 나왔지만 이게 불황 흑자인데 이 얘기 좀 커멘트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그 어디가 이제 가장 좋을 거냐에 네. 대한 쪽을 좀 봐야 됩니다. 어디가 네. 좋을 거냐에 대한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디 요거는 이제 네. 저거고 네. 데이터를 아예 받아서 네. 봐야 되겠죠. 네.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가 나왔습니다. 사상 네. 최대 흑자가 나왔는데 어디가 지금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SSD 호조. 반도체 뭐 안 좋다고 하는데 품목별로 보게 되면 SSD 호조라고 아예 그냥 써 있죠. 네. 처음부터. 네. 그다음에 선박이 의외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인도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모바일 PC 서버용 수요의 증가로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역시 반도체 쪽이 가장 네. 좋은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철강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 하락 지속.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러시아 경기 침체 네. 수출 수시 기대에 따른 구매 지원으로 감소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단가 하락. 그러니까 네. 우리가 수입이 증가한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한 것은 유가가 급락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석유 제품,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금액 자체가 줄은 이유는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3월 달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내용 보게 되면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네. 컴퓨터가 지금 2015년도에 가장 많이 선박류, 네. 반도체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네. 지금 잘 많이 팔린 걸로 나와 있고 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3월 달에 좀 증가를 다시 했습니다. 네. 2월 달에 소폭 감소했었거든요. 네, 네. 3월 달에 증가를 했고 네.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지금 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월 2015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미국향 수출 물량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쪽을 반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네.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향 관련 소비주 쪽들, 네. 내미 수출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은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무선 통신기기는 이제 갤럭시 S6가 증가시키겠죠. 그렇겠죠. 자동차 많이 늘었고 반도체 네. 늘었고 네. 가전용 제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대차도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 그다음에 네. 반도체 쪽은 여전히 긍정적이구나. 중국에도 네. 잘 팔리고 네. 미국에도 잘 팔리고 하는 네. 상황이라는 거. 네.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수출 쪽으로도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중국, 미국, 일본 여기저기 다 갖다 판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네. 이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네. 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네. 그 거의 1년째 쉬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1년째 아니에요? 1년째 박스권이에요, 계속. 7월 17일 고점이었네요. 52,400원이었는데 그 1년 되다 이거잖아요. 네. 한 3개월만 지나면 1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결국은 펀더멘털 때문에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충분히 쉬었다. 반도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몸에 네. 살이 나오겠어. 네. 그 SK하이닉스 갖고 계시는 분들. 근데 SK하이닉스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 네. 기다렸다면 5년이거든요. 아, 기다렸다면. 기다렸다 5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5년 때 이번에 광복절 때 혹시 특사로 나오시면서 불같이 화려하게 또 부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아? 그쵸. 예. 네. 저는 SK하이닉스 1년 되는 시점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은 하반기로 좀 미쳐놨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뭐죠? 하나 더, 얘기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이성훈 대표랑 저도 얘기했는데, 예전에 우리 20년 전, 30년 전 영화 보면 이제 이미 전 세계에 석유는 끝났어야 되잖아. 그쵸. 석유는 올인됐어야 되는데, 이미 웬걸? 석유는 지금 온오프 스위치에서 휘발유 석유 막 쏟아지는 더 나오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네. 그래서 한 달만 투자해보면 다 나와. 나오지 안 나오지. 네. 그런 와중에서 이번에 최근에 보면 제가 왜 오늘 이 얘기 좀 해드리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오늘 갑자기 이제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전화 왔어 저한테. 예? 네. 갑자기 위원님 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는 거야. 난 금은 없다. 그때 얘기해 주셨죠. 없잖아요. 네.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에 관련된 얘기 하나 해야 되는데 소스를 또 말씀드려야 돼요. 자꾸 이학령이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러잖아. 근데 저희가 주장 있는 게 아니잖아. 제가 금도 모르고, 저 부동산도 모르는데. 한번 요 화면 보시면요. 소스를 밝혀드리면, 골드만삭스입니다. 예? 네? 골드만삭스에서, 금뿐만 아니라 제 화면 잡아주세요. 여기 보면, 26년 세상은, 캐는 금이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금만이 아니에요. 플래티늄, 카퍼, 구리죠. 니켈, 이거가 올리, 어제 4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근데 이거 매장량도 석유 보면 믿을 수는 없어, 사실. 그잖아요. 근데 보면, 소스가 어디냐면요. 전 세계 석유협회, 그리고 전 세계 원자력협회, 월드 무슨 애소시에이션도 있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먼트 리서치가 소스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잘 보시면요. 좀 더 키워드릴게요. 이거 왜냐면, 딴 건 모르지만, 구리는 가격이 회복했다고 조금 가격이 올라간 거 알아요? 요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6,100여만 올라갔고, 어저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우리 전전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고요. 잠시 이거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예. 네. 예, 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은 매장 양입니다. 남은 양이고요. 이쪽은 몇 년이 남았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틀리면 제가 틀린 게 아니라, 얘네도 골드만삭스가 사기꾼 친 거니까, 그쪽에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이죠, 금? 금은, 딱 달랑 20년 남았어요. 예. 네. 그래서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석탄은 아직도 많이 남았네. 석탄은 140년. 그죠? 석탄, 코어리 석탄 맞죠? 우라늄 있죠? 원자력은 앞으로 140년 더 남았어요. 그리고 채굴량도 많아.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일 보래고, 금 있죠? 금. 금도 한 50년. 아니, 금이라 여기. 오일이죠, 오일. 오일 한 50년 정도 남은 거로 치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금을 사야된다는 얘기 주장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 금이 올라갈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금이 많이 떨어져서, 더블 바텀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주장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라고. 소스는 어디다? 골드만삭스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은 저는 잘 몰라요. 예전에 금은 제가 여기서 5년 전인가요? 벌써 5년 전 됐나? 그 킴중에서 받았던 거를 팔아먹고 끝났어. 유일하게 금을 그 전에 3, 4년 동안 제가 샀었어요. 네. 그래서 금 많을 때 제가 한 1,000만 원씩 샀었거든요. 통장으로. 근데 그때 딱 정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팔고 나서 한 200불인가 더 올라갔다가 그 떨어졌죠. 제가 1,700달러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200달러 언저리잖아요. 네. 그래서 금은 하여튼 시청자분들이 하여튼 하시는 분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요즘은 금 거래가 더 편해졌잖아요. 금 거래소에서 금 하지 않아요? 기자에서 막 하시니까요. 근데 근무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근무 하여튼 실물로 하면 그 세금 내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뭐 양도세 내고 막 특히 이제 관세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가 그 골드바로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 그런 것 좀, 아시면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선주가 뭐 올라오니까 좀 조선주에 대해서 잠깐. 그 이제 얘기합니다. 별로 잘 모르겠네. 뭐 그 조선업종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중국에서 이제 인도를 네네. 자꾸 지연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딜리버리 말하는 인도? 네. 네. 왜요? 지연이 된다.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이거 우리가 가격 싸게 해서 네. 맞춰줄게 했는데 연비를 못 맞추는 거예요. 계속. 연비도 못 맞추고 그리고 공기도 지연이 되는 거죠. 네. 공기도 계속 지연되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하나대투증권에서 보고서도 나왔는데 네. 뉴트럴입니다. 투자 의견에 대한 쪽은 여전히 뉴트럴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중립인데 재미있는 거는 중고선 그 2015년 들어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선박은 중고선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중국 벌크선 중고 거래가 세척에 불과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거죠. 이제 우리가 중고 브랜드별로 중고차 시세가 달라지듯이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시세는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일본 벌크선은 그러니까 75%. 아, 퀄리티 때문에? 예, 네, 퀄리티 때문에. 퀄리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67% 벌크선이 거래가 되는데요? 거래가 되는데. 그건 별거 아닌 건데. 벌크도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아예 네. 중국 벌크는 아예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예. 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네. 벌크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범용, 그러니까 너도 나도 쉽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 이게 저게 뭐냐면은. 네.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연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연비가 네. 비교가 가능한데. 네. BDI가 크게 하락했고 중국 선박은 품질이 많은 결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중국 중고선 선박의 중고선은 거래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도 늘어나고 네. 있고 용성조선 네. 같은 경우는 선박의 계약 해지가 증가해 작년에 지난해 매출 네. 마이너스 38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이 네. 마이너스 38이 나오기는 네네. 정말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오늘 이제 거래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거래된 중고선이 중국권 세척밖에 안 된다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매출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를 당해갖고 매출이 이렇게 됐어요. 매출이 마이너스를 작년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건조 베이스니까요. 그게 쉽지 예. 않은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거가 마이너스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예. 중국 조선업 같은 경우는 네. 한국을 따라잡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연비 문제, 기술력 문제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네. 용선조선 말씀드렸는데 양쯔장 조선 같은 경우도 네. 작년에 14척의 벌크선 계약이 해지됐다. 네. 인도 거절된 선박을 리스크로 지금 네. 리스로 돌리고 있는데 네. 워낙 싸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워낙 싸게 돌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중국 조선업은 쉽지 않을 거고 네. 엔지니어 능력이 부족한 세컨티어 야드들은 네. 주문을 받고도 제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네. 저게 지금 보게 되면 퍼스트 티어가 저 정도인데 용선조선 같은 경우는 네. 탑 티어에 있는 그 중국 내에서 이제 그쪽에 있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니 네. 그 밑에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아예 네. 인도조차도 못하는 네. 그런 쪽이라 네. 앞으로 중국 조선 쪽에 대한 고전은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핀포인트님이 연문을 쓰셨어요. 아까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승원 대표랑 그 제가 그 현대로템 얘기했잖아요. 네. 현대로템 네. 모처럼 오른다. 이유 아니야 할 때 모른다라서 제가 구호선 타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그 빨리 이제 해갖고 빨리 더, 그, 워낙 기다리면 내년 여름이라고 하니까, 지금 어저께 그거 아세요? 어저께 그, 지금 장관이 탔잖아요. 새벽, 아침에 타봤어. 그랬더니, 이 정도 일주일이 하고 나서 이제 땀뻘 흘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썼었어. 9호선 급행 임시 폐쇄 검토라네요. 그랬고, 허울 했고, 야, 아무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정말 그 엉터리 정부라도 이건 뭐냐 그랬더니요. 어저께 중앙일보 이런 얘기 났었네요. 좀 못 봤는데요. 지호철 9호선. 서울시 출근 시간에 급행 폐지 검토.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저만 몰랐나? 야, 대박이네, 대박. 야, 정말 지하철 요금 30% 가까이 올린다는데요? 예? 지하철 요금 30% 가까이 올린다고. 올려도 상관없어. 근데 네. 하여튼, 말은 상관없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안전하면 가면 되는데, 네. 급행 폐지한테 검토한테, 만약에 급행에 사람이 몰리니까 다들 같이 느리게 가자는 거지. 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서울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이네.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버스 요금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면 존경해요, 존경. 이런 분 계속 뽑아줘야 돼. 누군지 모르지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네. 아, 근데 디플레 하는데 네. 제길 마트 가면은 어? 네. 디플레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 왜요? 교통비는 맨날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맨날 마트도 보게 된 물가도 오르고. 네. 디플레는 네. 우리의 계약서만 있어. 계약서에만 존재해, 디플레는. 그 얘기 하지 마. 네. 그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네. 우리 키움증권의 고객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네. 배신감을 받아. 배신감. 전화 건 분 한 분도 없어. 네. 내가 물어봤어. 전화 오신 분이냐, 이냐 했더니 내가 또 다 선을 터갖고 네. 사장실에 그 비서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전화한 사람 한 분도 없던데?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속고 있는 거지? 속고 있는 거지. 우리만,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아니라 우리 일방적 사랑이었어. 그쵸. 그잖아.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음 얘기 해보죠. 거기까지 해야지 더 얘기하면 잘린다. 진짜 잘려. 그, 보시면, 요즘 보면, 그, 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어저께 그 현대차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 근데 보면 깜짝 놀랄 게 하나 있어요. 네, 깜짝 놀랄 게 있어요. 그, 보면, 벤츠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아이고, 이거 뭐야? 벤츠도 말이야, 벤츠. 벤츠도 픽업을 처음 나온다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벤츠 지금. 픽업? 네. 그 소렌, 그 소랭이랑 비슷하네. 아이 어디 소랭 수준에 갖다 비교하세요, 이 사람아. 욕먹는다. 그건 디스 중에 최악의 디스지, 이 사람. 소랭이랑 비교, 이 사람 어디, 갖다가 갖다 대고. 이게 네. 왜냐면, 이만큼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럭셔리잖아요. 네. 럭셔리의 픽업 라인,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없거든요. 없잖아, 지금 이게 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그런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유럽차, 그리고 도요타에서도 렉서스, 한국에서도 저희 뭐야 제네시스 이런 게 많이 팔렸다는 네. 거잖아요. 미국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환율 효과 이런 거에서 비싼 차들. 그러니까 그 이게 보면 다 보면 소득의 양 소비의 양극화, 네, 소득의 양극에 따라서 소비의 양극화가 완전히 아니 비슷한 거 아니야? 산타크루즈랑 자기 화면 화면만 잡아보세요. 자기 산타크루즈 사든 산타 아니, 나 이거는 이제 벤츠고 그다음에 이거는 산타크루즈 아니야? 제 화면 이거 산타크루즈 아니야? 산타크루즈도 괜찮네 디자인은. 가서 사세요. 별로 안 사. 난 별로 안 사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차종이 없어요. 저는 아니 근데 산타크루즈 정도면은 네.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SUV를 되게 싫어하는데 네.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사고 싶다는 생각은 딱 들었었어. 솔직히 디자인 보고. 사세요. 오랜만에 예쁘게 내놨네 현대차에서. 사세요. 네. 사갖고 저기 자기도 짐 싣고 네. 다니고 괜히 그 저기 뭐지 그 사다리 있잖아 사다리. 네. 사다리 하나 기대 들고 다녀. 안 하는데 문 두 짝 있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해. 문 두 짝은 딱 싫어해 아주 그냥. 문 네 짝 있는 그. 아, 난 네 짝은 무조건 좋아. 네 짝 있는 소위 무쏘 스포트 같은 거는요. 어. 대한민국만 했지. 아, 그치. 대한민국만 했지. 외국차 그런 게 정말 어. 큰 차는 네 짝 있는데 네. 보통 이런 라이트 트럭에는 네 짝 있는 거는 처음 본 적도 없어. 아, 큰 거 있던데 큰 거. 아, 그 큰 차 있다 했잖아. 제가 말하는 건 작은 차죠. 작은 차죠. 진짜 라이트 트럭에 그 큰 것들에는 네. 없죠. 아, 나 문 네 짝은 두 짝은 네. 싫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오늘 얘기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삼성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OLED 사업부에 대한 쪽을 네. 이것 때문에 SFE도 간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삼성이 LCD하고 이제 OLED 사업부를 분류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왜 이제 그 다른 거냐면 OLED는 자체 광원이죠. 네. LCD는 백라이트 유닛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과 이제 같이 시너지가 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사실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태생 자체가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LCD 쪽에서 이번에 또 사고를 하나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뭡니까? 퀀텀 닷. 앞에다가 필름, 퀀텀 닷 필름을 붙여갖고 네. OLED만큼에 대한 어떤 화질을 개선시키는. 네. 그리고 가격은 LCD보다 비싸지만 OLED보다는 싼 네. 그런 이제 TV를 지금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2014년도 작년에 이제 LCD하고 OLED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어나했던 조식을 네. 다시 이제 그 분할한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만 이번에 또 지금 보게 되면 갤럭시 S6의 혹평으로 OLED 패널의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네. OLED 사업부 자체적으로 또 이제 그 R&D 투자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이제 장비 업체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제 서인석 부장님이 나오셔갖고 네. 무슨 얘기 해줬습니까? 테라세미콘, 열처리, 네. 비아는 얘기 안 하셨구나. 네. 비아트론 뭐 이런 네. 쪽들. 그다음에 회의 산만이 높으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회의에서 한번 높은 문의 해갖고 OLED 이런 거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OLED 얘기하셨잖아요. 어제도.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쪽들이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장비죠. 특히 이제 열처리 쪽들, 이런 쪽을 갖다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코너에서 레포트 하나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보고. 그 레포트 하나 보겠는데요. 레포트는 딴 건 아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오늘 나온 건데요. 오늘 나온 건데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먼저 레포트 하나 보겠는데요. 여러분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예전에 우리 이석준 대표 나왔을 때도 했던 건데요. 3기 오토모티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기 오토모티브는 소위 뭐예요? 우리 이승원 대표가 중요한 연비 개선. 네. 연비 개선의 소위 DCT라고 하시죠. DCT. 네. DCT는 약간 우리 또 기계공학을 전공하시면 자동차공학이 말씀하시면 듀얼 클러치. 클러치 트랜스미션. 네. 네. 네, DCT죠. 그래서 DCT 차종 운전해 보셨어요? 아니요. 예, 네, 전 해봤잖아요. 네네. 그 뭐냐면, 이게 보시면, 오토매틱인데, 저는 이제 폭스바겐 차를 좀 탔었잖아요. 네. 그래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 그래갖고, 이게 연비가 상당히 좋고요. 네. 연비가 좋고, 거의 수동 같은 자동이다.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무식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사람 같죠. 기술적인 건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수동 같은 자동이라고 개념 보셔야 되는데요. 장점,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이,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 물론 그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이 있는데, 언덕 출발할 때요,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이 차의 특징은. DCT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버튼 하나 눌리면 안 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게 보면 연비가 상당히 탁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독일차, 폭스바겐이나 아우디에 이제 많이 장착되고요. 또 일부 제가 르노에도 장착된 거는 르노도 같은 트랜스미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에 나라는 다르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차 중에 저 이승원 대표가 좋다는 차 뭐였죠? 그 i4? i4가 뭐야? 현대 i4랑 i3 말고 아 i4t. 이 예, 그 이제 거기도 이번에 장착됐고요. 예, 예. 그래서 현대의 장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i4t는 가성비는 모르겠어요. 아니 가성비 뭐라 이거 요 기능이 장착돼 있죠. 그쪽은. 네, 가성비 그 요거에서 요 레포트로 잠깐 좀, 그 좀 봐주시면서요. 그거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3기 오토모티브요. 네네. 네, 3기 오토모티브로. 나는 직접 해주실 줄 알았더니 왜? 아 저는 해도 되지만 네. 제가 해봤자 그건 거짓말이죠. 아 왜요? 왜냐면 이거는 자동차공학 우리 석사님이 계시는데 네. 저같이 엉터리 사람이 얘기하는 건 불법이죠. 네. 3기 오토모티브가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 폭스바겐에 네. 지금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나오셨죠. 네. 운시필명 13793호 님이 이런 말을 쓰셨어. 3기 오토모티브 자세히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쟤는 얘기해봤자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데. 자세하게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네.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가 주 고객이죠. 현대차 기아차가 주 고객이고. 참 하나 네. 들었는데 제가 저 이석준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인가 16년형 파사트 있죠. 폭스의 네. 파사트가 DCT 10단이 나온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DCT 10단? 네, 네.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얼마 전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어쨌든 단수가 늘어날수록, 네. 그만큼 기술력을 요하는 거고, 네. 단수가 늘어날수록 저게 연비가 절감이 되죠. 네, 네. 연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션이 안 망가지나 모르겠네. 2015년 매출액 15% 증가한 네. 2,80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향 거비냥 밸브 바디 공급이 늘어난 효과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 다이모스와 폭스바겐 중국 공장향 납품이 시작되며 알루미늄 합금도 외부 매출 위주로 25%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CT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으로 DCT용 그 밸브 바디의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엔 고작 3억. 네. 물론 이제 뭐 중국창에도 납품하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폭스바겐이나 아우디에 납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 천진공장 납품 규모가 2020년까지 550억 원. 그다음에 아우디 천진공장으로는 2016년부터 8년간 1,435억 원 규모로 납품할 예정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 현대차에서도 연비 감소를 위해서 DCT에 대한 채택 라인업을 확대한다면 뉴스에서 봤어요. 예, 확대하면 네. 확대할수록 네.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네. 지금 보게 되면 밸류로 놓고 봤을 때 PR 8배죠. 그죠? 네. 네. 근데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높은 편입니다. 4배짜리도 있습니다. 그 4배짜리도 있으니까, 4배, 5배도 있으니까.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바람 타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사진 좀 큰 걸 넣지. 네, 나쁜 놈들이지. 3기 오토모티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네. 직접 이제 부품들을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성이 없는 거지, 애널리스트가 예. 이거. 아니, 잘 모르셔서 그렇죠. 네. 이쪽을. 지금 보게 되면은 변속기 부품이 48%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지역별 매출 한국이 100%였는데 중국향 매출이 이제 붙는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 5%, 그죠? KB 자산운용이 4% 갖고 네. 있고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IC는 뭐예요? 어떤 분이 엘사님이 이런 분을 쓰시네. DIC도 주얼 크루즈가 더 수혜다. DIC와는 뭐가 다른 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뭐, 무슨 얘기인지. 네. 네. 그런 회사도 있나 보네. 네. 알면 나중에 또 네. 스터디에서 알려. 우리 또 저는 네. 답을 못하지만 우리 또 자동차 공학으로 석사를 따신 석사님이 또. 아이, 날 석사야. 날로 했어요. 그래도 진짜 석사잖아. 항상 공부만 했죠. 책가방이. 자동차 공학. 책가방만 공부했지. 여하튼요. 네. 자동차 공학 석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쓰겠어요. 네. 듀얼 클러치 하면 단수 변경 시 동력이 끊어진 시간이 더 짧아지죠. 이런 것도 맞는 얘기야? 난 보이지도 않아. 듀얼 클러치로 하면 네. 단수 변경 시 네. 동력이 끊어지는 시간이 더 짧아지죠. 네. 그런가 보네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농담까지 하셨어요. 알토라님이 자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계속 네. 농담 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맞잖아. 뭐죠? 하여튼 얼마 전에 농담하셨는데 클러치 단수 넣는 것과 면도기 면도 날 넣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저희 2부에 돌아서 좀 더 진지하게 종목별 얘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저기 황수택 전문가죠? 아, 황수택 전문가. 네, 네. 네. 황수택 전문가 하는 시간. 아, 공개 방송 잘 하셨나? 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후일담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요즘 보면 여기서 남은 종목들이 난리가 나. 1부보다 2부가 더 좋아. 그거 알죠? 네. 우리 또 최일중 전문가. 2부 종목들이 좋아요. 최일중 전문가 어떻게 난리 났잖아. 네네. 엊그저께 3위 갖게 갖고 3위까지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오르나? 네. 3위 갖게. 근데 신고가 났으니까 3위 갖기도. 3위 갖게. 네. 오늘 어떻게 사? 내 자리는 안 보이네. 3위 갖게. 하여튼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10년 연속 1위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갖춘 투자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밑으로 밀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되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국민연금에 아직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배당은 한 2% 정도 수준 주고 시총은 2천원 정도면 그래서 이것도 뭐 가져가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하버는 제일 쉽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매매하기가 만만하다. 거래에 있으면서 외국이다. 영웅문 상담 메뉴 중 키워드림을 클릭 후 화면 번호 122번 키워드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좌측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림 페이지에서 자신의 투자 전문가를 찾으신 후 좌측 회원 전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중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SMS,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각종 실시간 정보와 스팟 시황 정보, 증권 교육 강좌, 전문 교육 과정 등 VOD 서비스를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 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똑똑한 주부 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마음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 지난 설 연휴 동안 전개된 글로벌 증시 환경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부채 협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죠. 지난 2월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와 유럽 채권단은 구제금융 4개월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와 ECB, IMF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새로 제출한 개혁정책의 이행 여부를 실사하고 4월 말에 구제금융 분할 지원금과 그리스 국채 보유에 따른 투자 이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그리스는 6월 말까지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이용해 은행권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는 재정 수지 목표와 경제 회복, 금융 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의 변경을 자제하기로 했죠. 그에 대한 대가로 트로이카는 전 정부와 합의한 올해 기조 재정 수지 흑자 규모를 GDP의 3% 목표로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로서는 긴축안을 채권단이 아닌 스스로 정했다는 명분을,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로존 집행위는 그리스의 긴축안을 채권단이 심사한다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로가 원하지 않았던 파국을 피해갔습니다. 이와 같은 해피엔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지만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만으로도 글로벌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시티마크로 리스크 인덱스는 고점에서 하향세를 이어갔고 금과 구리의 비율은 하락 반전했거든요. 물론 향후 그리스 부채 협상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긴축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그리스 여당 내 강경좌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유로존의 합의대로 긴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환원, 연금 인상, 국유자산 매각 중단 등을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총선 전에 내세웠던 공약 중 일부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비관적인 목소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유로그룹은 그리스 정부의 새 경제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탈세 방지와 부패 척결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그리스가 국채 부채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귀추가 더욱 주목됩니다.